지금부터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코끼리는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공대생들의 인문학 독서 토론, 공인 독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똑같이. 네, 우리 자기소개 한 번만 더 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드디어.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아직 다들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부터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진법이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0과 1로 세상을 본다고 얘기를 했더니,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닐까. 혼자 좀 찔렸어요. 난 계속 멋있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막 0과 1 하니까 너무 디지털 신봉자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여전히 멋있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서 또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네요. 아날로그, 디지털. 그쵸? 아, 설마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 어리신 분들? 차이가 뭔데요?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개미님이 설명을 해 주는 걸로 나중에. 특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네. 디지털에 대해. 뭐,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0과 1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게 디지털이고.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컨티뉴어스와 디스크리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공대생 같은가요? 네. 아무튼 아날로그가 그렇죠. 정확한 비유인 네. 것 같아요. 아날로그는 컨티뉴어스한 거고 디지털은 디스크리트한 거죠. 0과 1로 끊어지는. 그래서 본인이 디지털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이진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렇죠. 3G 아, 스마트폰 봇. 모순에 빠졌어 또.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애빠 끝난 거예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장군님. 저도 안녕하세요. 장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본가가 되고 싶다고 하고 도도 닦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본가가 되고 싶다고 한 거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뜻이었고 도를 닦고 싶다고 한 거는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을 아, 하세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뭐요? 장군님입니다 했을 때 와 이쁘다. 아 뭐? 왜냐면 1부 아 맞아. 응. 왜요? 나한테 했잖아요. 1화 할 때 와 잘생겼다 그래서 대본에 있는 거죠? 그랬잖아요. 아 해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차마 못하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네 감사해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좀 도를 닦고 싶다기보다는 좀 뭔가 많이 알고 뭔가 많이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 그런 의미로 말씀 뭐 도를 닦고 싶다고 자기 소개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청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다른 분들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전차 그런 설명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의 느낌은 아 진짜 돈에 목말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가? 아, 잘. 제가 아직 네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다 자기 해명을 하고 있어. 맞아. 자기 소개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개미님, 개미님 네. 소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와 대화하지만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인문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디어 1화가 팟캐스트에 올라갔어요.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 꺼버리고 싶었어요. 민망하죠, 엄청. 네. 차마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소개를 못해줬습니다. 저 들어보니까 말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성했고 좀 더 많이 준비해야겠고 똑똑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 민망하고 참 잘 뭐 좀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권유를 함부로 했다가 엄청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네. 장군님이 소문냈어요. 네. 회사에. 입산 장군으로 망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몇 번 들어봤다고 저에게 말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차마 얼굴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용 못해. 그래서 굉장히 반성했어요. 엄청 쿨하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데 욕 안 한 게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반성 아닌 오늘은 반성을. 욕하는 걸로? 오늘은 이미 까발려졌으니까? 오늘은 대박 나라를 욕할 거야. 나라를? 오늘은 나라를 욕할 거야. 네. 개미님은 주변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별로. 저희 가족들 그 다음에 제 가족의 지인 몇 명만. 네. 한 분은 이제 좋은 긍정적으로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 진범님이. 그분 아. 참고로 여자입니다. 아. 애엄마예요, 애엄마. 아, 그럼 안 됩니다. 제주에, 방송이기 때문에. 제주에,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네요. 왜? 저는 애엄마를 사랑하죠. 아. 뭐지? 아니, 그러니까. 말렸다! 이게 뭐야. 막장 방송. 아, 지난화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했는데 약간 책이 우리가 인문학 독서 토론인데 첫 고른 책이 인문학 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약간 커버하려고 막 이것저것 긁어모았잖아요. 네, 보완하려고. 네, 그쵸. 인문학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산만했던 것도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책에 대한 소개가 좀 너무 아쉬웠다. 네, 그런 피드백도 있었죠. 피드백이 있었죠. 사실 저희 끝나고서 반성하면서 얘기했던 게 원래 우리끼리 독서 토론하면서 했던 방식대로 하자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냥 저희 예전에 한 1년 정도 독서 토론 했던 방식대로 책 한 권 읽고 하고 싶은 얘기 막 나누는 거 그대로 녹음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저희끼리 우리가 너무 멋을 냈어. 멋있는 척 하려고 이것저것 막 얘기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의식을 했죠. 자기 반성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되게 많이 했어. 우리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위축돼도 되나? 아니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페랑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었어요. 맞아,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신 분은 좀 참으시고 아직은 뭐 좀 할 말이 있으시거나 같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시거나 뭐 칭찬해주고 싶으시거나 뭐 이것저것 추천해주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뭐 공인 독토 검색하시면 카페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니까 와서 친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팟빵과 아이폰 팟캐스트에도 공인 독토로 검색하시면 되고 그 공대생이라고 쳐봤는데 팟빵에서 네. 저희께 딱 검색되더라고요. 오. 공대생을 위한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대생 공대 출신이고 좀 뭐라 그럴까? 의외네요. 예, 네. 의외였어요. 공대생들이 이런 거에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가? 조용하고 시험에 찌어들어 있고 잘 나서기를 안 하니까. 그렇군요. 네. 오늘 진행할 책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으로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아니죠. 언어학자죠. 아니, 언어학자가 지은 유명한 책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 들어가기 전에 저는 너무 토론이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래도 맞아요. 이게 딱 제일 제목 위에 올라와 있는 제목이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실 좀 정치적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책이 쓰여진 목적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이 인지과학자가 쓴 거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궁금했던 정치적인 문제, 이슈 같은 걸 밝혀줘서 속도 시원하고 의문제기도 충분히 되고 뭐 해결책도 제시를 적당히 해준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고도 싶고 뭐 토론거리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흥미롭게도 여기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서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근데 저는 이건 여담인데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책 제목만 봤을 때 저는 코끼리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를이 아니라 코끼리 는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끼리 를이 아니라서 나는 그래서 정치 얘기인 건 알았는데 그래서 우매한 대중을 코끼리에 비유한 건가? 저도 맨 처음에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여기서 코끼리가 뜻하는 바가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나오지만 코끼리라는 게 그 방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어서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르치기도 한대요. 그 껴는 것 같아. 어색해. 아 진짜요? 저는 공감 좀 갔는데. 아니 저는 그 수거도 있지 않았어요? 뭐지? 핑크 엘리펀트였나? 상관 전혀 없다 생각해요. 핑크 엘리펀트는 몰랐어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나오는. 그래요? 개정판에 나오나 보네요. 제가 또 옛날 책을 봐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군님께서. 제가 사실 저희가 원래 발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발제를 하는 차례라서 제가 책을 대강 요약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진행을 할게요. 진범님은 먼저 좀 진범이 아니라 진법. 진범? 1화 듣다 보니까 진범이라고 계속 범. 아 진짜요?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거지. 진범이라고. 제가 고향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사투리가. 네. 그거는 많은 분들이 2부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거 아직 편집 안 했는데 망했어. 하도록 유도를. 망했어.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좀 밝히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다. 처음부터. 참고로 저는 좀 진보입니다. 네, 왜 진보인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 얘기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개미님도 저는 진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성향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진보입니다. 진법님은 어떠세요? 저는 보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저는 이제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저를 또 엄청난 진보로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온건적인 보수?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극우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맞아. 진보도 제가 아는 분의 어떤 분은 진보인데 운동까지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진보도 진보 그룹도 있고 뭐 또 반정부주의적인 진보도 있고 급진적인 네 노동 운동을 중시하는 진보도 있고 진보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룹도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것 같아요. 보수도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마지막 쪽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수는 정도의 차이보다는 관심사가 다른 거고 진보는 관심사가 다른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정도의 차이도 있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래서 뭐 결집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있지 않았나요?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불편하게 너무 나중에 뭐 차근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보수를 너무 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긴 해요. 뭐 보수에 대해서는 너무 확 뭉뚱그려서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 같기는 한 게 보수는 그렇죠. 이렇다라고 뭐 이렇게 단정지었죠. 예, 일반화시켜서 단정화시켜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나쁘게 표현 나쁜 왜냐하면 평등하지 않게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왜냐하면 흑인이 뭐 백인보다 뭐 우월하지 뭐 당연히 우월하지 않다고 모두들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게 너무 뭐, 너무 확 갔어요. 네, 그쵸?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설명을 막 해놓은 것 아래 때문에 비유를 들면서.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어쨌든 저 바꾸고 싶은데요. 정치 성향은 보수 아니 진보 쪽에 가까운데 갑자기 왜 바꿔요? 근데 그 군사적인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IS 용서 안 돼. 근데 진보라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 아무튼, 네. 네. 아,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길어졌어. 정치적인 입장 하나 얘기하는 데 이렇게 길어졌어. 나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여기서 끝나면 나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아, 이제 사실, 자, 이제 잠깐만, 이걸 왜 물어봤냐면, 여기 이제 책을 딱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첫 장에, 그러니까 첫 장도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앞페이지? 표지. 표지, 표지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가? 저희, 우리나라 투표를 할 때도 보면, 사실,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뭐죠?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압승을? 네, 압승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진보 정당이 당선이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많은, 이제, 진보 정당,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절망을 하는 사태가 지금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네. 되게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멍청한가?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궁금했었는데. 이 책에도 책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나오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풀렸고, 또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뭐,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형과 잡힌 시각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왜 정치적으로 보수인지, 사실 부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진범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타겟은? 저 오늘 보수로? 네. 오늘의 부자가 아닌데 왜 보수시 부자가 아닌 보수진범님께서 가난한 보수님. 아, 가난한 보수. 그렇죠. 아니, 가난하진 않아.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지? 강남좌파? 네. 그렇죠. 네. 그게 근데 긍정적인 의미예요? 나 그거 잘 모르겠어 가지고. 말을 돌리지 말고 제가 질문한 거 답해 주세요. 누구세요? 강남좌파. 아니, 갑자기 가난한 보수라 그래 가지고 강남좌파랑 뭔가 대응되는 개념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왜 내가 보순 왜 제가 보수냐면 준비했어. 이게, 진짜 영과 일이다. 기회를 드리죠. 네, 기회를 주세요. 왜냐면 이건 좀 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젊은 층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젊은 층이고 기득권층이 아니고 말한 대로 부자도 아니고 근데 왜 기득권층을 지지하는 보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보수를 지지하냐? 라는 게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포인트는 그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책적인 거를 보는 것보다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도덕적 관념의 차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모델을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엄격한 아버지 모델이랑 네. 뭐죠? 자상한 부모. 자상한 부모.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동물이 자기 새끼한테 먹이를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먹이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거에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설명 드릴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제 평소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직접적인 복지 혜택보다는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약간 간접적인 복지 혜택으로 노동할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그런 게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건 좀 정치적인 정책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제 도덕관념에서는 그쪽을 더, 그니까 여기서 막 뇌회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저의 뇌회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진보 보수 테스트? 그리고 대선 때 되면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정책들 쭉 해놓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면은 너는 뭐 보수 몇 프로, 진보 몇 프로다. 그런 거 한 두세 번 해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항상 보수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보다는 그 도덕적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 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관념에서 봤을 때 보수의 입장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모두가 그러니까 보수를 대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긍정하시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는 정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질문한 장군님께 아니에요. 네. 뭐야, 갑자기 왜 날 공격하려고? 아니요, 아니,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움츠렸어요. 쫄았어. 그러니까 그건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부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정당을 지지할 때 진보 보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정부가 무능력하면 진보건 보수건 비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네. 네. 이 책을 봤을 때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진보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요. 보수는 있어요. 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진보는 우리가 봤을 때 이상적인 진보는 저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더 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고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 이거 오디오 이거 우리 끊기려나? 슬픈. 왜냐면은 이런 얘기 국정원에서 개입해서 국정원에서 근데 저는 서버를 외국에 뒀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나라 우리 저번에는 삼성이 우리 고소할까 걱정하더니 이번은 괜찮아 듣지도 않아. 국정원이 개입할까 걱정하고 있어. 지금 팟캐스트에서 2위하고 있는 모 방송도 안 잘리는 걸 보면 거기도 외국에 서버를 뒀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도덕적 네. 근거, 도덕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가 좀, 잘 말씀하신 것 같고, 처음으로 저는 이 책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를 나눌 때, 도덕적 관점에서 신념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솔직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저는 되게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을 보통 한다고 생각을 이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도덕적 관념에서의 진보 보수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다고요. 아, 네. 네네네. 아, 저 진범님이 지금 얘기해서 처음. 아, 죄송해요. 아, 예. 책을 읽으면서 네. 눈빛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답변입니까?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잘 교묘하게 피해갔지. 교묘하게 피해갔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 현명 진법으로 사실 이 책이 200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저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처음으로 정치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로 인해서 인지 언어학이라는 이제 언어학이라는 걸 창시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이고 이게 미국의 정치적 정세에 맞춰서 쓰여졌지만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치가 미국의 정치랑 좀 현재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좀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죄송할 건 없다. 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아, 네. 네, 저는 좀 부러웠죠. 왜냐면은. 여기는 발 벗고 이렇게 나서는 과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뭐가 문제인지도 사실 진단을 못하고 있고. 그렇죠. 이미 10년 전에 발 벗고 나선 거죠. 네. 저는 이 책을 사실 뉴스 듣다가 손석희 앵커가 추천을. 사장님. 근데 본인은 앵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앵커. 앵커가 추천을 해줘서 읽게 됐거든요. 예, 추천사에 있더라고요. 개정판. 근데 뉴스를 진행하면서 뉴스를 진행하면서 네, 언급을 했어요. 이런 책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손석희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언어 선택을 할 때 뭔가 유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단어가 너무 편향적이다 싶으면은 저희는 뉴스 진행할 때 이 단어 대신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아, 좀 뭔가 이 사람은 그래도 프레임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뭔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할 때가 있어서 그래도 좀 미약하긴 하겠죠. 프레임이라는 걸 짤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이건. 뭔가 할 말이 많아 다들.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예. 인지적 무의식의 일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을 의미하는 거래요. 진짜 있어 보이네.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대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프레임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단순하게 정말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찍는데 카메라에서 여기 겉에 있는 그 렌즈라고 렌즈 밖에 있는 그 통 있잖아요. 통. 뭐라고 하죠? 이거. 렌즈 통. 아, 렌즈 통 자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사진 찍을 때 그 뭐죠? 렌즈를 통해서 볼 때는 겉에 프레임이 있는 거 렌즈 통 자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그 안에 있는 것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네.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의 틀. 네, 생각의 틀. 그래서 그 밖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아예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밖에 있는 뭐 산이 있는 산 위에 있는 구름은 만약에 프레임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름 떠다니는 건 저희가 뭐 존재는 하지만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거죠. 저희 인식 안에 들어오는 게 힘든 거죠. 그렇죠. 속담도 있죠. 그렇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그 프레임이라는 게 언어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인식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이 활성화되는 과정 자체도 단어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또 구성도 되고 그렇게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그러면 뇌 속의 프레임은 다 구성되어 있는 건데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그 프레임을 활성화시키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보면 조지 부시가 이제 텍스 릴리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세금 규제라는 네. 여기서의 조지 부시는 그 조지 W 그의 아들이죠. 아들. 원숭이 닮은 애. 그럼 네, 아들 부시를 얘기하는 거고. 아들 부시. 둘 다 조지 부신 거 아셨어요? 네. 그래. 그 구제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구제라는 거는 고통이 있다는 뜻이고 고통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의미잖아요. 고통을 구해주는 사람은 영웅인 거고 영웅을 방해하는 사람은 악당인 거고 즉 세금 앞에 구제란 단어가 붙음으로써 세금을 걷는 행위 자체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금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인프라 자체 뭐 그 인터넷망을 깔고 도로를 깔고 뭐 공공기관 자체를 설립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주는 많은 것들이 세금이 없으면 불가능한데도 세금이라는 인식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단어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세금 구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구제 때문에 세금이 부정적인 단어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네. 아 세금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니라 구제로 짜는 구제로 네. 수식어로 자기네들의 그 속셈을 은닉하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관에 부합하는 언어를 이제 만들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본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저도 그 세금 구제라는 말이 들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구제라고 해서 언어학적으로 이 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거는 방금 장군님이 말씀했다시피. 안 좋은 거로부터 구해주는 거고. 그래서 세금 구제라고 딱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조지 부시 다 떠나서 세금 구제라고 했을 땐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 세금을 나쁜 곳에 쓰이니까 좋은 곳에 쓰이게 한다는 뜻인가? 너무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쪽에서 쓰니까, 공화당, 보수적인 공화당에서 쓰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건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텍스 릴리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세금 구제인데 릴리프란 단어를 언제 쓰지 생각해봤더니 야구? 아니요. 진통제가 페인 릴리프잖아요. 그러네. 네. 거기서 더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가미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릴리프라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걸 놔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제라는 말은 차라리 우리나라 말로는 좀 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덜. 세금 구제만 했을 때는 잘 안 와닿는데 영어로 하니까 더 화가 나던데. 그래서 여기서 왜 오셨어? 꼴딱거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아까 도덕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과 자상한 부모의 가정이라는 두 가지 도덕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 좀 새로운 세계관이었고 공감도 좀 좀 많이 뭐라죠? 교화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네, 민주주의 좀 설명. 제가 네. 이 방의 유일한 보수주의로서 좀 연결해 보세요. 네. 연결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자면, 아 저는 그 엄격한 아버지랑 자상한 부모라는 모델 이름을 듣고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이 사람이 언어학자잖아요. 여기에 프레임을 엄청나게 걸어놓은 거야. 엄격 딱 걸렸. 아버지 이거 딱 아버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머니에 비해서 약간 우리가 좀 더 어렵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엄격하다라는 것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단어 근데, 선정을. 네, 단어 선정이 언어학자라니까? 잘 생각해봐. 자상한 부모야.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야. 네, 자상한 부모. 근데 우선 좀 설명을 해보고 네, 비판을 하시죠. 네. 우선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이 어떤 거냐면, 아,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형 엄격하신데? 엄격해. 보수 아니에요? 이제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은 세상이 원래 험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진법님이 평소에 주장하시듯이 아이들은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뼈컷이 그렇게 생각해요. 선악성을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 그거는 태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처벌로 엄격하게 훈육해야 된다고 훈육을 해서 절제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절제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훌륭한 인간으로 키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도덕과 예. 물질적인 번영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시장, 즉 자본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규율을 잘 지키고 잘 지켜서 이제 부자가 되던지, 근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부유해지지 않겠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복지 시스템은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니까. 네, 왜냐하면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부도덕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악인 거죠. 도와주는 게 나쁜 거예요. 네. 네, 의존적인 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상한 부모의 가정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성적인 부모라고 표현을 한 것부터 성별 맞아요.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평등 그렇죠. 평등의 가치를 이제 중시한다고부터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네. 난 그래서 왜 엄격한 부모 대 자상한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격하다는 말을 넣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후에 아이가 컸을 때 개입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다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입을 하면은 복지 시스템을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더 좋은 단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데요? 전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봐. 아, 왜냐면 엄격한 장군. 평등 여자 장군도 있잖아요. 남자가 엄격하다는 것도 사실 뭐 프레임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대충 넘어 그건 네, 대충 넘어가면 안 되나? 어쨌든 네. 책 내용 좀 더 정리해 주세요. 자상한 부모의 가정은 성별 중립적이라는 게 비교가 되고 또 모든 어린이는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자상하게 보살피면 돼요. 보살피고 이제 세상이 막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서로 보살피면서 막 이렇게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감정이입을 해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공동체 및 세계를 위한 헌신이 이런 세 가지 가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예, 그 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서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게 그런 거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보수주의자들이 복지 시스템에 반대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뭔가 연결이 되는 것들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세계관에 딱 부합을 해서 보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뭐 세금 거두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자유주의 네. 뭐 기업 신자유주의가 되고 또 보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뭐 정책들에 찬성하는 과정들이 다 이해가 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 많이 했어요. 네. 도덕적인 관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결국은 뭐 좋고 나쁘고 뭐가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도덕적 관념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두 정당이 맞아요. 내놓는 정책이. 근데 반대하십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네. 그 언어 학자가 사용한 언어 보면은 내가 이건 정말 좀 아, 정말 언어학자가 쓴 글이다라고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설명할 때는, 막, 쓰는 단어가 위계, 뭐, 복종. 강하게. 네. 그 다음에 지배, 박탈, 금지, 이런 단어를 막 써요. 근데, 그 자상한 부모 모델을 할 때는, 헌신, 자상함, 책임, 좋은 단어들을 다 골라서 쓰더라고. 그 이 책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 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대중을 이제 호소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맞아요. 단어만 썼어요. 부정적인 단어는 네. 거기서만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상한 부모의 가정의 세계관이 지나치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을 너무 배제하고 도덕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이상적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두 분은 진보시잖아요. 네.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나치게 폭력적인 인간 그 개체는 초기에 멸종했을 것 같아요. 아, 진화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지나치게 착한 애들은 또 서로 퍼주다가 초기에 멸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종이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의 설명을 좀 좋아해요. 맥센스하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을 지나치게 폭력적인 인간이 약한 사람들을 다 지배해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잖아.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또. 그 중에서도 더 악한 사람이 살아남았겠지. 혹은 똑똑한 놈. 또 그들끼리 싸울 거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더 악하고 똑똑한 놈이 또 살아남지 않았을까. 한 명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초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서너 살 유아기 때부터 폭력적이었던 본성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자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능과 폭력성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개체가 어느 때 폭력적인 뭐 물리력을 행사해야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지능을 동시에 갖추는 개체가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전쟁도 당연히 뭐 똑똑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네. 악한 놈, 선한 놈 필요 없이 똑똑한 놈. 그렇게 제 말을 알겠습니다. 단순화시키시면 안 되고. 개미님은 네. 성악서를 지지하십니까? 성선서를 지지하십니까?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뭐 있지 않나요? 선무성악설? 예, 그런 거 있죠. 예, 저는 고자가 주장한 네 진짜 고자야. 찾아봐 고자라니까. 저는 아니에요. 우리 이걸로 네. 싸운 적 있지 않나? 한번 싸웠던 것 같아. 근데 경험상 네 분명히 태생이 착한 친구가 있고 태생이 못된 친구가 있어요. 어린 애들에서 보여져요. 진짜요? 예, 아이를 길러다가 그게 보여져요. 쟤는 진짜 큰일 나겠다 나중에. 걔도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태어났는데 에. 환경이 안 좋아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쁜 애들은 이러든 저러든 나빠져요. 착한 애는 나쁜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성선설 뭐 하나로 이렇게 저는 되게 굳히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치 모든 백조는 하얗다 했는데 까만 백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법 네. 이렇게 뭐 성선설 성악설 그걸 둘 다 못 믿겠더라고요. 좋은. 저는 근데 성악설을 왜 지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너가 본성이 나빠서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인정했어. 아니 어떤 걸 봤냐면요, 진짜 갓난 애기잖아요. 한 1년 안 된, 6개월 안 된 생후 몇 개월 된 애. 걔네들이 되게 영악하게 행동하는 걸 봤어요. 몇 명이나 봤어요? 한 명이요. 걔예요. 다스베이더의 피가 흐르는. 아니 울잖아요, 애기들은. 울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우는 게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울어요, 애기들이. 근데 그거는 못됐다기보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동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못한 게 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악하다고. 젊고 악하다, 영악.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믿을 뻔했어, 나 지금 방금. 아니, 오늘 언어학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 다시 책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으로 궁금했어. 책으로 돌아가서 저 이게 이제 다음 이제 좀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임을 짜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보수주의자들이 프레임을 짜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지 왜 이제 어떻게 진보주의자들이 프레임을 짜는데 실패하고 또 돈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진보 정당이 아닌 보수 정당에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네.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일단 보수주의자들이 프레임을 잘 짜서 네 성공을 했다. 네 성공을 거죠? 하고 있네 성공을 하고 있고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는데 정치 싸움에서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기면서 보수주의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사실. 네.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해왔었죠, 사실. 그렇죠. 그게 네.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네. 책이 나왔을 때가 조지 부시가 이겼을 때였어요. 존 케리. 맞아. 저. 그리고 나서, 그러기 전에 썼어요. 민주당의 네. 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저자가 조지 부시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호응을 얻은 거죠. 그리고 개정판이 나온 거는 오바마가 된 후예요. 네. 예.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된 걸까? 얘기가. 뭐. 어떻게 됐죠? 쿨하게 인정하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 책을 써서 뭐. 진보주의자들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오바마가 이겼다. 이런 거 아니야? 그 부분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자기 자랑죠. 네. 그런 거? 내 덕분이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네. 그때부터 뭐 해서 뭐 신천에서 오바마가 맞아요. 네. 나 짱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건 못 느꼈. 아무튼 네,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사실 1970년대 초에는 그때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때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게? 저 영화. 비틀즈 관련된 영화를 본 게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영화 이름 이름 기억 안 나. 어크로스 디 유니버스라는 영화 모르세요? 아, 예. 그 영화 아세요? 예. 그 되게 재밌는데. 그 영화 내내 2000년 초에 개봉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다운 받아봤어요. 아. 대학교 때. 그 거기 보면은 반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히피 문화, 뭐 반전 운동, 사회주의 등이 유행을 하면서 급격하게 미국 전체 좌파 성향들이 퍼져나가요. 맞아요. 그때 미국의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방 검사였던 루이스 파월 2세라는 사람이 이제 파월 노트라고 유명한 논설 하나를 상공회의소 교육위원장한테 이제 전달을 해요. 그때 이제 미국을 친기업주의, 자유주의 성향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때부터 몇몇 재벌들과 함께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디어, 책, 대학 같은 이제 그 제약 같은 데를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왜 위기를 느꼈을까? 왜냐하면 젊은이들 대부분이 그런 사회주의나 그러니까 좌파 성향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거를 그 파울노트에 보면은 이런 게 이유가 없다. 이들이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좌파 성향이 짙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어른들의 말이 먹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뭔가 흐름이 그냥 네 흐름이 거.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파월 노트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하지?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이 안 통해라고 생각하는 것랑 완전 똑같이 그때 보수주의자들은 젊은이들의 좌파 성향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이요? 네. 똑똑하다. 똑똑한다고요?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죠, 사실. 잘 짚은 거죠. 네. 씨앗이 크기 전에. 네. 근데 왜냐면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고 교육시키자라고 해서 그렇죠. 네. 재벌들을 설득해서 연구소, 대학들부터 교육을 시키자라고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네, 네. 히피가 없었으면 왜 프리 없는데. 지난 다 연결이 되는데요, 갑자기. 네. 네, 저 히피 문화라는 단어를 보고 지난 시간이 생각났어요. 네. 그게 1970년대? 네, 70년대 초에 이제 그런 네. 파월 노트라는 게 있었고, 1979년에 이제 한 예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더십 연구소라는 게 버지니아주 워싱턴 근처였나 뭐 그런 게 하나 생겨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작은 정부, 자유기업 정신, 정통적 정신. 튼튼한 국가 안보 등을 가르치는 이제 보수주의 이론가인 이제 블랙웰이라는 사람이 창설을 하고 이 연구소를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도 결국은 뭐 프레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가요?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그 프레임 속에 넣는. 제가 이 자료가 사실 조선일보에서 나온 뭔가 자료였는데 사실 이 자료가 2005년도 자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다고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기준으로 30년 이상 4만 명 이상이 이 연구소를 거쳐갔고 2005년 현재 600명이 미 의회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300명이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연구소를 거쳐간 보수주의자들이 활발하게 현직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네, 영향력이 뜻이겠죠. 크다는 아무튼 70년대부터 그 파월노트랑 리더십 연구소를 통해서 보수주의자들이 프레임을 형성해가기 시작했다.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단합도 굉장히 잘해서 여러 보수주의자 단체들이 같이 단합을 해서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사실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또는 입장을 표명할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경제가 네. 있을 수도 있고 보안 안보가 중시될 수도 있고 있지만 모임을 몇 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공통의 뭐 이번에는 내가 양보하고 이번에는 네가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단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게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글로벌 노키스트라는 노비스트가 있는데 85년도에 설립된 단체인데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이란 단체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단체, 30년이 넘은 단체인데 공화당 위원들로부터 증세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이제 뭐 증세 반대하는 서명을 안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공화당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돼서 한참 뉴스에 떠들썩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이름이 뭐라고요? 노키스트라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 노키스트? 네. 그 정도로 이제 부수주의자들이 단합을 잘한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아무튼 네, 프레임의 시작은 그렇게 됐고 보수주의자들이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젊은이들 정치적으로 프레임 안에 넣기 시작한 건 그렇게 됐고 그에 반해서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마초 폈겠지 그때. 이제 사실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해서 찾아보려고 많이 좀 뒤져봤는데 그 외에 보수주의자들의 단체는 아까 제가 그 리더십 연구소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그 지원금이 연간 700만 달러가 연간 지원이 되고 있대요. 지금요? 네. 2005년에? 네. 그게 70억이죠. 70억 원이죠. 그렇죠. 10년 전에 70억. 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민주당 후원 단체인 그 민주주의 연합이라는 비슷한 게 있는 거죠. 비슷한 이제 후원 단체가 있는데 거기 연간 300억 원을 그 후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10년인가 이후에는 500억으로 늘린다고 그게 뉴스거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작 연구소에 는 매년 70억이 꼬박꼬박 지원이 되는데 민주당에 후원하고 있는 게 300억 원밖에 안 되는 10배 차이밖에 안 되는 저는 약간 이 수치만 봐도 후원금 규모가 아, 전체 민주당에? 네. 미국 내에 전 민주당이라는 아, 물론 그 후원단체가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뉴스 자체가 돼서 한국으로 번영된 뉴스가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뭐 그만큼 단합이 안 됐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군님 말씀은 네. 왜냐면 이제 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로 뉴스를 막 찾아보는 시간이 사실 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민주당 후원단체는 민주당 관련된 단체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럼 좀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좀 분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책을 좀 못 믿게 써가지고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좀 객관적인 자료 찾아보려고 노력을 네. 했거든요. 치우쳐 있어요. 이 네. 책도. 좀 네. 기사를 많이 찾아보셨군요. 그래서. 네. 좀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신뢰성을 좀 확보하려고 아무튼 좀 이 그러니까 결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공화당은 30년 전부터 프레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40년입니다. 아, 그렇죠. 네. 40년 동안 프레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거를 만들려고 미디어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디어나 언론을 장악을 해서 뉴스, 신문, 뭐 라디오든 광고든 계속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노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네.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 뭐 세금을 올리는 게 싫어 그러면 세금 부재라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몇 년에 걸쳐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 놓는 거죠. 세금은 싫은 거야. 세금은 싫은 거야. 이렇게 계속 부재라는 단어를 거죠. 써가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근데 민주당이 생각을 못했던 거는 이제 보수 진보주의자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합리적이라는 게 뭐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생각했던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잘 설명해주면 이해할 거야. 설명을 잘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진실들은 튕겨나가기 마련인 거고. 그래서 유권자들을 보면은 한 35%에 40%는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관을 가지고 있고 35%에서 완전 보수. 예. 네. 근데 세계관이니까 완전 보수. 완전 보수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35%에 40%는 자상한 부모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완전 보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망설였던 이유는 보통 완전 치우쳐서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상한 부모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보통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상한 부모의 세계관으로 세계관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중간층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중간층의 사람을 움직여야지 투표에서 이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결정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유동층이라고 하죠. 네. 아, 맞아요. 네. 내가 만약에 진보면 내가 원하는 세계관과 도덕세 체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보면 자상한 부모의 세계관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내 세계관 내에 있는 프레임 내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자상한 부모의 세계관 내에 있는 언어를 써야 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갖고 있던 것까지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네는 확실히 그러니까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본다면 35명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네. 35명은 완전 쟤네 편이야. 그리고 30명이 이제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쟤네 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30명을 끌어와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 언어를 써가면서 우리 프레임 안에 가둬서 30명을 가져오면서 그와 동시에 원래 내 편이 또 35명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상대방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 상대방 35명이? 우리 35명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우리 35명으로 이해했는데, 나는? 예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대방은 어차피 완벽히 저쪽 편인 거잖아, 이미. 어. 왜냐면은, 총 100명 중에서 나는 35명 갖고 있고 쟤도 35명 갖고 있고 나는 나머지 30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65대 35니까 내가 이기거든. 네. 그게 조금 짬뽕이 되는 게 진범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자가 주장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런데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뭔가 헷갈렸나?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을 비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도덕적인 네, 그렇죠. 관념에서 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좀 그건 이제 섞인 것 같아요. 저자가 진보주의자들한테 대응해야 되는 그렇죠. 뭐 행동 지침 같은 행동 지침을 그렇게 네.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행동 지침은 지금 진보주의자들한테 하는 행동 지침인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네. 상대방을 빡치게 하지 마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왜 이 책의 제목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인지. 왜인데요? 상대방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코끼리는 그 공화당을 네. 상징하는 건데 야, 너 이제 진보주의자가 이러는 거죠. 보수주의 생각하지 마. 이러면 사람은 그냥 보수주의를 떠올려서 보수주의 생각하지 마에 대한 끝까지 그 말이 안 먹힌다는 거죠. 프레임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트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마 십중팔구 코끼리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코 길고 회색이고.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끼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았을 거예요. 코끼리가 찌부하면 다 죽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프레임을 진보주의자들이 프레임을 잘 이용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프레임이 더 확고해지는 걸 도와주었다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다가 언젠부턴가 기후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저는 그것도 되게 그럴 듯한 말이구나 생각했는데 보수주의자예요. 보수 정치 과학자인 프랭크 룬츠라는 사람이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과학자였어요? 과학자라고. 저 정치 사상가인 줄 알았는데. 룬츠, 예. 위키피디아에는 정치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과학자였구나. 예. 온난화라는 말보다 변화라는 말이 그 인간의 개입 없이도 뭔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발전을 계속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아, 그 사람이 보수. 그렇죠. 하는 거예요. 2003년 무렵에 이제 윤추가 제안을 하면서부터 부시 정부 때 이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할 때 계속 깨끗한, 건강한, 안전한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쓰기 시작해요. 긍정적인 단어들을 썼네요. 네. 실제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하늘 법안, 깨끗한 숲과 같은 법안이 나오면서 이제 조지 어웰식 언어를 쓰고 있다. 조지 어웰. 네. 네. 그 실제로 온난화 얘기 잘 꺼내셨는데 네. 이게 아직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돼서 뭐 인간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논박이 많잖아요. 많죠. 네. 저는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자가. 아, 저자는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네,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엄청난 과학적 사실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여기 엄청나게 정체적인 프레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네. 네. 예를 들면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은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요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면은 진보주의자가 지구 온난화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의하면은 그리고 발전을 그만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규제를 거죠. 규제를 해야 돼서 네. 그 규제를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결국은 진보주의도 역시 자기네들의 목적을 그렇죠. 취득을 하려고 네.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온난화는 과학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과학 용어를 이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공장, 뭐 자동차에도 부과가 되잖아요. 그 세금이 그걸 그 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내용이 이 책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그걸 네, 알게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따로 이제 찾아보셨더니 역지구 그 진보주의 쪽 역시 자기네들 프레임에 그렇죠. 네. 네. 목적에 맞춰 이용을 하고 있다.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저자는 지구 온난화를 뭘로 이용을 하냐면은 그 인지적 상관관계를 예를 들 때 사용을 하잖아요. 지구온난화의 예를. 네. 유기적 인과관계. 유기적 인과관계. 설명을 이제 2부에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를 하나만 더 들고 1부를 마무리하는 네. 걸로 할게요. 네. 저 준비한 거 있어요. 아, 네. 네. 아, 아니요. 하시고 먼저. 시간이 좀 없어서. 네. 그럼 개미님 말씀을 좀 듣죠. 아.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얘기를 준비했어요. 네. 어차피 책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네. 아, 짧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엄격한 아버지와 그 자상한 부모 모델이 대비가 되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비유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흥미롭다. 그 구입 감사합니다. 편 들어주기. 네. 2대1이에요. 장군님 좀 들어보세요. 저 흥미롭지 않은 표정을 자꾸 지어서 비난을 네. 받고 있어요. 계속. 듣는 사람한테. 아니, 다음에 보이는 팟캐스트 한번 하시죠.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지금 공대 출신인데 공대 얘기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관심 없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위해서. 자, 먼저 엄격한 아버지 모델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에서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쓰시거나 아니면 개인 랩탑을 쓰시거나 PC를 쓰실 때.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다음에 게임 회사들도 많죠. 걔네들은 보안에 굉장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에 반면, 이제 자상한 부모 모델을 채택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소스나 프리 소프트웨어 진영이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어떤 회사가, 물론 오픈소스를 지원한 회사들도 있지만, 큼직한 것보다는 그냥 문화거든요. 그쪽은. 아, 그래서 뭐 다 같이 공유해서 다 같이 개발을 잘하자. 예. 네. 그게 오픈소스의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판매가 돼서 그 사람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다.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일단 돈을 벌더라도, 소프트웨어 코드는 오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픈이 되면은 문제점은 여러 사람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소프트웨어 질이 높아진다. 그런 이제 문화 운동이거든요. 신기하다. 진짜 비슷하네요. 근데 그러면 예. 처음에 발명한 사람은 뭘로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거지. 돈을 버는 게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돈을 바로 버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오픈소스 쪽 진영은 자기가 기여한 코드로 돈을 직접적으로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너는 이 일을 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이익을 주지 않아도 오픈소스에는 계속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럼 돈을 뭘로 버는 거예요? 그 기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많이 버는 게 어떠한 한 회사가 나 이런 소프트웨어 좀 만들어줘 오픈소스로. 우리는 필요해. 라고 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픈, 아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뭐 그런 데보단.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돼요. 애플, MS는 뭐. 잽이 안 돼요.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돈을 갖고 있잖아요. 정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70억과 300억. 네. 신기하다. 규모가 달라요. 오. 너무 비슷하죠. 오, 완전 재밌네요. 네. 그리고 재밌는데? 그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드디어. 그 장군님이 즐겨 쓰시는 기기들이 iOS들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네. 그 iOS도 어떻게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저도 오픈 소스를 하고 있는데 네. 오픈 소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iOS를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iOS의 껍데기가 과거에 쓰던 유닉스 코드로부터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를 오픈하진 않아요. 애플에서는. 그래서 그 앱 개발자들한테는 이 기술을 갖다 쓸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만 뺀 거죠. 블랙박스의 형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 뭐 리눅스나 GNU 뭐 이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이런 데는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블랙박스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정말 암흑상자. 내부는 들여다 볼 수 없고 인풋과 아웃풋만 있는. 맞습니다. 그걸 블랙박스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뭐라고요? 블랙박스요. 왜 화를 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블랙박스라고 우리가 종종 표현을 하는데. 뭐를요? 소프트웨어를? 그 코드를. 아, 코드를? 그러니까 나를 그, 이해시켜. 코드가 우리가 정말 까만 암흑상자를 생각하면 돼. 그리고 포트가 나와 있어. 인풋과 아웃풋. 그러면은 안에 어떻게 코드가 짜여진지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뭘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 그냥 쓰면 돼. 근데 오픈소스는 이 뚜껑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야.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 히피 문화가 자유롭잖아요. 네. 그 히피 문화에서도 오픈소스로 이렇게 좀 발전 많이 예 연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우리 히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히피 특집으로 한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히틀즈를 알아? 대마초를 알아? 그럼 저희 잠깐 쉬고 와서. 다 끝난 거예요? 다 안 끝났는데 시간이 없어. 잠깐 쉬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